네가 없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작은 나는 혼자 있는 것도 아무렇지 않아. 그 자리에 나는 행복했어. 작은 흔적도 없던 그곳에 나로 아무렇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. 네가 돌아오길 바라는 건 아니야. 하지만 네 기억이 흐릿해져 내가 돌아오길 바라.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. 네가 돌아오길 바라는 건 아니야. 하지만 네 기억이 흐릿해져 just fine.